If you don't know, now you know. Okay, deal. 오묘한 기류 끈적이는 눈빛. Oh yeah, I like that. 모든 걸 베팅해 내 맘을 빼앗은 너. What you want? Secret. Don't you really wanna feel alive? 아침까지 flip that. Uh-uh. 나 간지러운 불장난. I want something deeper, you know me, huh? 강한 끌림이와 아직은 알 수 없어 널 perfect 별다른 느낌이와 눈에 감춰 넣은 my heart is beating now. So sweet 한 네 미소 속에 난 빠져들어 널 트리겐